볼륨 좋아. 목 나갈 때까지 다 같이 놀아. 거 막을 때고 내리 관통한 짜릿한이 소리. 차원이 달라진 느낌. 새로운 루트와 방식들로 소름 돋아돋아 돋아. 감각을 모두 깨워 깨워. 느낀 대로 소리 질러. 쫙쫙 돋는 girl. 이 순간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. 뜨거운 내게 끝이 없는 조금. Put this trigger. Gonna heat up like a burner. 핫한 것만 골라 우리끼리 놀아. 분위긴 점점 달아올라 점점. 팽팽해진 열기 좋아. 이 밤 잘 때까지 신나게 놀아. 현관을 타고 나는 관통한 짜릿한이 소리. 너에게 주고픈 느낌. 화려한 빛와 몸짓들로 소름 돋아돋아 돋아. 감각을 모두 깨워 깨워. 쫙쫙 돋는 girl. 이 순간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. 뜨거운 내게 끝이 없는 조금. Oh my, oh my, oh my. I got you baby. So let me 쫙쫙 돋는 girl. Oh my, oh my, oh my. Ring baby, ring baby. Oh my. 쫙쫙 돋는 girl.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황홀감. 너만 있어주면 돼. Yeah, yeah. 온몸이 찌릿한 완전히 미친 기분. 이 소름 진짜 죽일 거야. Oh my, oh my, oh my. Oh my, my, my. Oh my, oh my, oh my. Here we go, here we go. 심장이 날뛰어 마 멈출 수 없어 날. Oh my, oh my. 이 순간이 ring, 쫙쫙 돋는 girl.